여러분께 만약 누군가 성경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성경은 너에게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누군가 던진다면 이렇게 호숫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숫가가 좀 잔잔하면 제 얼굴이 비치기도 하고 호숫가가 투명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 풍랑이 이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물결만 보이기도 하고 제 마음속의 상태에 따라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그 성경이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매일매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이 성경이 그 안에서 어떤 은혜의 물고기를 저에게 이렇게 폴짝 이렇게 던져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제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성경을 뚫어져라고 쳐다본다고 해도 아무런 은혜나 메시지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본 한 가지 이렇게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 죄와 율법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설교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이렇게 좀 풀어서 놓기 힘든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성경을 로마서 7장을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했습니다. 아, 하필 로마서 7장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놓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제발 내가 내 손으로 와이셔츠를 다리지 않게 해다오. 예, 밥을 해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저한테 어떤 것 아내가 결혼하는 날 저한테 평생 이것만은 해달라고 하는 한 가지 부탁을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혼자 사는 남자가 가장 처량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게 참 그렇게 서러울 때가 없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집 청소를 안 해도 괜찮고 나한테 밥을 안 차려도 줘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와이셔츠만은 꼭 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밥은 챙겨주고 제 밥은 챙겨주지 않는 아내를 혼낸 적은 없지만 제 와이셔츠를 다리지 않는 아내한테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분명히 오늘 입고 나갈 와이셔츠가 없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는 와이셔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와이프를 발로 차서 깨워서 이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투량하게 이렇게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다가 만삭인 아내가 불쌍하여서 제가 이제 그 와이셔츠 두 개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셔츠를 다리고 이제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내랑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그다음에 집 문을 이제 딱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고 이제 속으로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와이셔츠를 못 다려줘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아내가 말하려고 일어났나 보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와이셔츠가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방문 좀 닫고 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불같은 화가 막 이놈의 아내가 나의 은혜는 까맣게 모르고 방문까지 닫고 가라고 하다니 목사이기 전에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죄인으로서 너무나도 큰 화가 그 방문을 나가기 전에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내와 아이가 춥지 않게 자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려다 말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방문을 꼭 닫아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로마서 7장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책을 펴고 읽은 구절은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참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저이지만 제 속에는 죄도 거하고 있고 악도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불빛으로, 별빛으로 우리에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노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노라.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단어였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떠오른 루터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가 수도원에 있는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계단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 사해지는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 8번씩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 죄를 고백하고 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그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안을 삼아보려고 했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간다고 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을 베풀고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 된 내 모습이지만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한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큰 악이 있고 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게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강한 영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